손이 시려와 사랑의 기억이 차갑게 다가와 아려온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나를 알고 있지 이젠 견딜 수 없어 이뤄질 수 없기에 내가 사랑했던 그 이름 둘러보면 나갈수록 너무 멀어졌던 그 이름 이제 적어놓고 나 울먹여 내 안에 숨고 싶어져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이제 알아줘요 너무 멀어졌던 그 이름 이제 적어놓고 나 울먹여 내 안에 숨고 싶어져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이제 알아줘요 사랑 이니까 수천 번을 돌아